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 대전발 0시 50분 세상은 잠이 들어 고요한 이 밤 나만이 소리치며 울 줄이야 아 붙잡아도 뿌리칠 목포행 완행열차 이별의 풀에 트고 무정하게 떠나가는 대전발 0시 50분 영원히 변치 말자 맹세했던 말 눈물로 헤어 목포행 완행 열차